Love is painful, all the love is painful. Huh? 바보처럼 반복, that's what I always do. Such a pain is beautiful. Yeah. The same as you. 희망이 실망으로 소망은 절망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딥해도 이번엔 다를 거란 착각 혹은 기대. 몇 년이 지났을까? 영원이란 건 없다. 시험자가 되다 겨우 진짜 사랑을 찾은 줄 알다가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다. 내 마음은 처음 못하게 내려왔네. 상처로 가득해 이젠 그대로 있네. 점점 변해가 차가운 목소리에 나도 식어가고 멀어지는 우리 사이 되돌리기에 아무 감정 없이 서로를 맴돌기에 이내가 왔나 이별을 선물하고 돌아서 falling without you. 결국 잘못일까 사랑이란 건 없다. 결국 이별이 지는 걸까 지쳐나 잠이 들다 겨우 여기까지가 마지막인지 우린 결국 또다시 그녀의 빈자리 가져왔겠지. 하루 이틀 모레 지나보낸 뒤에서야 믿어서 그녀가 고맙겠지. 몰랐겠지 자신에 대해 너 진짜 살 수 있다는 거 확신에 대해 오늘과 다른 내일 벌써 1, 2년 10년만큼 늘어나는 미련. 시간이 지면 달라지길 기도해.